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모습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좋은 손길에 눈이 내리니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